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존송의 축포요 말하라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리지송 작사 남철 작곡인 이 노래는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예순돌세 즈음하여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뿌렸던 용사들의 도운피를 땅에 묻어둘 수 없어 조하늘에 빛내는가라는 가사의 구절 속에 승리의 지리철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깊이 사색하게 하며 전하의 그날 용사들의 위훈이 있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가 이룩될 수 있었음을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누리를 물들이는 승리의 천만 불꽃, 당을 따라 백승에 갈 우리 심장 불태운 애의 구절에도 있는 것처럼 전승의 축포를 보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치리치리 승리를 안한 것처럼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온수님을 높이 받들어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치켜들고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 나갈 굳센 의지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손율에서는 전승의 60년 역사를 감회 깊이 추억하고 최후 승리를 이룩하려는 천만 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다양한 양상으로 사색도 있고 종소적 굴곡도 있게 풍만하게 형상함으로써 가사와 곡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높은 예술적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생명력과 감화력은 결코 초락적인 시어나 손율의 우아함에만 있지 않습니다. 선군조선의 최후 승리를 혁명가의 필승의 신념으로 간직하신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온수님을 모시여 전승절 찬가는 지날 줄 모르는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경려하는 온수님의 비범한 예지에 의하여 이 노래는 전승과 관련한 다양한 생활을 주옥같은 시어로 엮어나감으로써 전승절 찬가로서의 품격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전승의 역사적 우위를 강조하며 전승 예순돌세를 맞는 전쟁 노병들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정을 생활적으로 심오하게 밝힌 것으로 하여 전승의 축포와 함께 조국의 하늘가에 영원히 어울려 퍼질 것입니다. 승리 위해 뿌렸던 용사들의 온 피를 땅에 묻어둘 수 없어 저 하늘에 빛내는가 축포여 너는 용사들 위해 축포여 너는 용사들 위해 뿌리는 꽃보라 말하라 전승이 축포여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라고 날들이 우려오고 가슴으로 막았던 화점들이 비껴오네 축포여 너는 용사들 독승 사들 휘부 다음 순서로 가요 우리는 승리했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속팔봉 작사 리면상 작곡인 이 노래는 위대한 저곡해방 전쟁이 우리 민의 빛나는 승리로 끝난 주체 40위 1953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의 도리에 전체민이 하나의 지향과 의지로 굳게 뭉칠 때 어떤 강적과도 맞서 승리할 수 있으며 제손으로 사회주의 강국을 보란듯이 일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형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들을수록 피와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어 조국을 지켜낸 위대한 전승 세대들의 넋을 가슴 깊이 새겨주며 이 땅에 또다시 준엄한 6.25가 닥치온다면 정의의 결전장에 용감히 뛰어들어 철천지 원수 미제를 단호히 징벌하고야 말 불타는 결의를 더더욱 가다듬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